제22차 타양절 요리 축전이 4일부터 7일까지 평양 면옥에서 진행됐습니다. 이번 축전에는 각지 봉사자들이 만든 1600여 점의 특색 있는 요리들과 음료들, 76건의 과학기술 성과 자료들이 출품됐습니다. 성중앙기관들, 평양시와 각 도에서 선발된 80여 개의 단위들이 참가한 축전에서는 명요리 및 지방 특산요리 전시회, 지종요리 전시회, 미꾸라지 요리 전시회, 요리과학기술 성과 전시회와 요리사 접대원들의 기술 경연 및 시범 출연,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대학생들의 요리기술 경연이 진행됐습니다. 7일에 진행된 폐막식에서는 심사 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들과 참가자들에게 상장과 메달 증서가 수여됐습니다.